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홀로 있는데 느껴질 때도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러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오늘은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새 힘을 얻고 그러한 주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기 소망합니다.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 오늘도 함께합니다. 여기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행복한 시간, 상큼한 오후입니다. 주는날을 기르시는 목자 김대환의 음성으로 오늘의 첫 찬양 함께했어요.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상큼한 오후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꾸며가는 이 시간 듣고 싶으신 찬양 신청곡 그리고 사연들 남겨주세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세요. 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끔은요, 정말 그냥 홀로 있는 듯 느껴져서 외로울 때, 혹은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때. 하지만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세미한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고요.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오늘도 세임 얻으시면서 은혜로운 찬양 들으시며 승리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인터넷 게시판 열려 있는데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이에요. 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사연 참여 가능하세요. 인터넷은 www.fe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상큼한 오후에 사연 남기시면 됩니다. 오늘 이 정오 시간도 은희로운 찬양으로 꾸며갈게요. 나의 사랑 바이블, I love 바이블, 하루의 성경 말씀 3장 이상씩 여러분들 꼭 읽고 계시죠? 오늘은 시편 112편, 113편, 그리고 114편 3장의 말씀 함께하는 날이에요. 말씀 읽으시며 마음에 또 남는 말씀 한 구절 나눠주시고요. 말씀의 은혜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오늘은요, 잠시 후에 인터뷰 시간으로 꾸며가도록 할게요. 문자 사연들 또 보내주고 계신데 우리 은준이 수준이 할머니 그리고 7367번님, 이정민 성도님 함께하고 있어요. 반가운 문자 남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감사가 넘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소개해드릴게요. 예수전도단의 음성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상큼한 오후의 선물입니다. 브런치 전문 카페 팬브레드 키친 앤 베이커리에서 식사 상품권을, 와플에서 맛있는 큐티 문화예술 매거진 와플터치 큐티집을, 화장품으로 전세계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코나디에서 아이로제 프로브 화이트닝 4종 세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커피랑 도서관에서 에코백을, 은혜로운 향기가 가득한 오로시 캔들에서 소이 캔들, 예배하는 기업 온맘푸드에서 킹즈 치아바타 핫도그, 인간사랑, 생명사랑, 자연사랑을 기업 이념으로 삼는 주식회사 레벤스부른 제약에서 영양수분크림을, 나만의 사진과 메시지로 만드는 단 하나의 선물, 감성드림에서 머그컵, 하나님의 지혜로 아기의 눈을 보호하는 누누스 수유 등에서 누누스 폴라 수유 등을, 커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바리스타 학원 커피 MBA 아카데미에서 드림 커피 학교 과정 수강권, 그리고 도서출판 토지에서 성경 속 도시와 지명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더 바이블 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상큼한 오후에 후원하시는 기업 위에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상큼한 오후 수요일 순서 나의 삶을 통하여 인터뷰 시간으로 꾸며갑니다. 네, 7월입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시간 구솔복지재단 프로그램 담당자로 함께하고 계신 김조은 선생님을 자리 한번 모셔봤어요. 인사 한번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큼한 오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솔복지재단의 프로그램 담당자 김조은입니다. 네. 아마 프로그램 담당자로서 함께 하시다 보면 굉장히 바쁜 어떤 한 해를 보내실 것 같아요. 네.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최근 근황들도 좀 함께 나눠주세요. 아, 네. 저는 전시회나 후원음악회 같은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또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음악 또는 미술과 같은 예술 프로그램들 또 오케스트라 사업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들어오기 전에 많은 고민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가운데 좀 지쳐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아 내가 번아웃 된 것 같다. 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어떤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었어요. 네. 일을 내려놓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고민하는 가운데 매월 교회에 추천도서가 있는데 평소에는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챙겨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정말 이번에는 내가 순종함으로 읽어야겠다 해서 그달의 추천도서를 읽기로 했습니다. 그 책은 영혼의 멘토라 불리는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이었는데요. 너무 우연하게 책을 읽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되는 그 네. 응답, 하나님의 그 사인들을 네.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책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 가운데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라. 그러면 그들이 내 심령을 치유할 것이다 네. 라는 그 하나님께서 헨리 나우엔에게 주셨던 응답이 제 가슴속에 투영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보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조은아, 네가 정말 한 번이라도 더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니? 나를 닮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니? 라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셔서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면 가는 동안 그 하나님께서 친히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네.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마음을 품고 이 일들을 함께 하고 계신데 네. 또 함께 네. 나누고픈 전시회 일정이 있잖아요. 네. 어떤 전시회인지 한번 네. 소개해 주시면서 나눠주세요. 네. 네, 이번 전시회 타이틀이 부솔 시내가에서인데요. 부솔은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시내의 이름입니다. 다윗과 그 부하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을 지쳐서 나고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거졌던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참여한 우리 장애인 작가 친구들에게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새로운 경험과 성취감을 얻고 또 이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비장애인들에게는 우리 장애인 작가들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깊은 네.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또 무엇보다 부솔 시내가에서 함께 나누며 느꼈던 그 은혜와 감사가 동 갤러리에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장애인 작가 친구들이 또 네. 이번 전시회 준비해서 네. 또 함께 이 작품을 선보이게 되는데 네. 뜻깊기도 하고 네. 또 어느 분들에게는 조금 더 의미 있게 남다르게 다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극동 갤러리에서 열리게 되는데 네.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에피소드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네. 네, 한두 가지 나눠주시면은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나눠주세요. 네. 사실 저는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담당하지만 그 과정 중에 더 많은 열심과 인내를 필요로 하고 더 많은 에피소드를 지니고 있는 분들은 아마 작품을 준비한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 네. 또 학부모님들, 지도하신 선생님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점의 그 그림 안에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희노애락과 또 네. 삶의 시간들, 훈련의 시간들이 담겨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이 전시회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자면 모든 전시회 준비를 마치고 오프닝 예배를 드렸던 네. 예, 첫날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작가들 중에 오호섭군이라는 고등학생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호섭군 할머니를 그날 처음 뵙게 되었어요. 네, 인사드리면서 할머님 기쁘고 감사한 날인데 네. 응원하는 그 방명록 한자를 남겨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아유, 나이 많은 사람이 무슨 나는 잘 못 쓰겠다 선생님이 써주세요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부담을 드리면 네, 그 신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저만치에서 오시면서 선생님 내 대신 이렇게 꼭 좀 써주세요라고 네.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선생님 우리 아이들 정말 천사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아이들은 천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선생님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보내실 때 아무 가정에나 안 보내세요. 가장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둘러보시고 가장 사랑하는 가정에 꼭 맞는 우리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우리 천사님들 많이 사랑해달라고 네. 그렇게 꼭 좀 적어주시고 꼭 좀 전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제 눈과 마음이 네. 네,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순간 우리 친구들과 이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새겨보는 네. 네, 그런 귀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의 작품 하나하나가 정말 그냥 저절로 네.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의 정성과 시간을 들여서 네. 정말 소중한 작품들이 지금 전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무료 전시회입니다. 네, 선생님 지금 또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주시고 정말 마음이 뭉클하게 하는 여러 또 에피소드들도 나눠주셨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지금 또 듣고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초청의 한 말씀 나눠주시죠.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한데요. 청취자 여러분, 극동방송 극동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저희 미술 그룹 전시의 부솔 시내가에 오셔서 장애인 친구들의 작품 감상하시면서 시원하게 쉬었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시는 8월 26일까지 서울 극동방송 극동갤러리에서 진행 중입니다. 네, 네. 무료 전시회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또 끝 인사말로 이 시간 맺도록 할게요. 네, 먼저는 우리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마음모아 함께 준비한 이 전시회를 통해서 비록 세상과 사람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우리 친구들이지만 아름다운 작품들을 통하여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감동을 나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작은 삶과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소울복지재단 프로그램 담당자로 함께하고 계신 김종훈 선생님과 함께했어요. 귀한 나눔과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